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변인 담화. 미국이 핵전략 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 연습과 군사적 도발책 등으로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위험기회선으로 몰아가는 속에 지난 4월 26일에 이어 5월 3일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하였다. 한 주일 남짓한 기간에 두 차례나 벌어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하여 미국이 1년 전에 계획된 것으로서 우리의 핵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연관이 없다고 떠들어대지만 세계의 많은 여론들은 미국의 연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미국은 해도 되고 조선은 하면 안 되며 미국이 하면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로 되고 조선이 하면 도발로서 긴장을 격화시킨다는 미국의 궤변은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우리의 땅과 수역에서 진행된 탄도로켓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규탄이요 제재요 고하되면서도 태양을 가로질러 무려 6천여 킬로미터나 비행한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하여서는 함구무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사회이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어 그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못본 채하고 묵인하면서 우리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만을 문제시하는 유엔 안보리사회는 이중기준 리사회, 미국 안보리사회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참다운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면 미국의 이중기준 잣대를 꺾어버려야 하며 미국의 손탁에 놀아나는 유엔 안보리사회를 개혁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악랄한 핵위협 공갈이 계속되는 한 우리식의 핵선제 공격 능력을 비상이 높은 속도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유엔 안보리사회가 미국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의 탄도로켓 발사를 걸고 드는 그 어떤 결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 결의의 부당성을 계속 폭로해 나갈 것이다.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 주최 백육, 2017년 5월 5일 평양.